평양 가방 공장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는 김수길 동지와 관계 부문 건설에 참가한 시안의 당 정권기관 공장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 평양 가방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수길 동지는 준공사에서 평양 가방공장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며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나온 귀중한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가방공장에는 제품견본실, 재단, 재봉, 포장작업장, 과학기술보급실, 통합조종실, 기술준비실, 도안창작실을 비롯해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